인생 두고 갈까 이놈의 세상에.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결국엔 빈손인 것을. 좋은 사람 만나서 아끼고 사랑하며 한 세상 사는 것이 정답일까. 딱 부러지는 인생의 정답은 없어. 할까 오 나의 인생아. 무엇을 얻어갈까 여놈의 세상에. 울기도 했지만 웃으며 간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. 착한 사람 만났어 보듬고 다독이며 한평생 사는 것이 정답일까. 딱 부러지는 인생의 정답은 없어. 남남끼리 만났어 서로가 닮아가며 지지고 붙는 것이 정답일까. 딱 부러지는 인생의 정답은 없어. 인생의 정답은 없어.